여러분의 오후를 상큼하게 깨워드립니다. 정호의 레모네이드 시간입니다. 요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면요. 내 몸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헬스 코치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헬스 코치라면 제 몸 상태를 잘 알고 또 어떻게 해야 근육이 생길지도 잘 알잖아요. 그리고 좋은 헬스 코치는 우리가 20kg의 역기를 들 수 없는 상태라면 80kg을 들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코치가 80g을 들게 한다면 우리의 몸 상태는 망가지겠죠. 그런데도 우리가 들다가 자칫 삐끗해서 다치기라도 할 것 같으면 옆에서 지켜보다가 바로 도움을 줘서 우리가 다치지 않게 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하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영적 헬스 코치시구나라는 생각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절대로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당하게 하시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시련을 당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으면 바로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영적 근육이 적절하게 생기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은 지혜의 랜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혜의 랜턴을 주셔서 밝히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정호의 레모네이드 가족분들, 지금 혹시 시련의 터널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의 랜턴을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호의 레모네이드 첫 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정호의 레모네이드 권세진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다마리스의 Trust and Obey, 예수 따라가며 라는 찬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은 위로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이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또 칭찬의 메시지 등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주저하지 마시고요. 샵 1069 또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카카오톡은 극동방송과 친구 맺으셔서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오늘 하루 비타민이 돼서 긍정의 에너지를 선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오의 레모네이드와 함께 정오 시간을 활기차게, 상큼하게, 달달하게. 사연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선물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극동방송 지하 1층에 위치한 수제파이 전문점 조스테이블에서 레모네이드 한 잔과 수제파이 한 조각, 사단법인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 예술 매거진 와플터치 큐티집, 화장품으로 전 세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드에서 아이로제 프로브 화이트닝 4종 세트를,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권을, 예배하는 기업 온만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를,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 드림에서 머그컵을,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 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 등을, 커피로 하나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 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을, 도서 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 나침반 출판사에서 30일 작정 10대 자녀를 위한 무릎 기도문과 10대 무릎 기도문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예스 CCM 앨범 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듣고 올게요. 여호와께로 달려

여러분께서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방송 FM 106.9MHz 극동방송의 정오의 레모네이드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간은 12시 30분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가 되어주는 시간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자녀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친구에게, 지인에게 등등 전하고 싶은 긍정의 메시지, 위로, 칭찬, 격려의 메시지를 5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으로 무료 메시지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329번님,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우리 남편 파이팅! 7164번님, 딸이 요즘 하는 일로 많이 지쳐있는데 주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힘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샤론의 꽃님, 오늘은 아들이 10일에 마지막 휴가 나왔어요. 맛있는 거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잠 못 잤다고 엄마 얼굴 잠깐 보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잔다고 하네요. 아들에게 며칠 있으면 제대하니 끝까지 건강하게 제대하라고 전해주세요 하셨고요. 자고 있는 곳 옆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레모네이드 톡톡 상큼한 목소리 덕분에 오후가 상쾌해요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올게요. 카펠라 합창단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쉐키나 찬양단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하셨고요. 정오의 레모네이드 수요일 시간은 여러분이 비타민이 되어주는 시간이죠.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격려, 위로 또는 칭찬의 메시지 샵 106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3714번님, 남편이 요즘 비염으로 고생하는 모습이 정말 안쓰러워 보여요. 힘내세요. 여긴 울산인데 서울 극동방송이 폰으로 다운받아서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남편분 비염 때문에 힘드시겠네요. 얼른 나아지길 기도합니다. 장선홍님, 이번 주에 교회 임직식이 있는데 중찬단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는데 부탁드립니다. 개척 9년차 처음 있는 임직입니다. 주님 영광에 머물고 초대교회의 일꾼들처럼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임직되길 기도합니다 하셨고요. 7418번님, 건강이 안 좋아지신 친정아버지께 힘내라고 전하고 싶어요. 병원에서도 어디가 특별히 나쁘다는 이야기는 안 하시는데 자꾸 기운 없어 하셔서 아빠 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빠 빨리 쾌차하세요 하셨습니다. 장선홍님의 신청곡 다윗과 요나단의 해같이 빛나리 그리고 홀리파이어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듣고 올게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정호의 레모네이드 시간 여러분의 비타민 사연 도착해 있습니다. 1318번님, 남전도의 회장직을 맡으면서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에 감사해요. 사업으로 많이 힘든데도 가족에게 같이 힘내서 하자고 오히려 아내와 아들에게 웃음을 주네요. 남편 윤명달 집사에게 화이팅 외쳐주세요 하셨어요. 윤명달 집사님 멋있어요. 아자아자 파이팅! 김영웅님,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입니다. 매일 극동방송 잘 듣고 있어요. 목사님 식구와 장로님 세 분, 집사님, 권사님 건강하게 기도해 주세요. 오로지 주님의 뜻이 이뤄지기만을 기도하면서 마지막 곡으로 마커스의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우의 레모네이드 제작 진행의 여러분의 레몬 PD 권세진이었습니다. 내일 만나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나타나 보시는 날 세상과